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혀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시편 44편 21절에서는 마음의 소리까지 아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가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올 때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바람을 이제 떠올리고 있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아시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아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고 넓은 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귀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지도 않은 그런 마음에 있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설명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일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이랑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요. 첫째는 땀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물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정말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뽑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니네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진노를 퍼붓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잠언 2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요, 구역질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몹시 싫어하는 것,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자들이 바퀴벌레를 볼 때의 그런 느낌? 보면, 아! 무슨 일이야? 하면 맨날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예, 아무리 작아도 끔찍한 거죠. 예, 가증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돌이켜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몹시 미워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모세가 준 계명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예언서, 이것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문학적인 작품으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든다던가 시를 쓴다던가 노래를 만든 경우, 시가서나 지혜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듣기라는 말과요, 잠언 28장 9절에 나와 있는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경청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아 맞아 라고 동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단어가 압축되어 있는 말이 듣다라는 말입니다. 거절했다라는 말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아 혐오하고 싫어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일 때 설교를 듣고 평소에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한 자리에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정기적으로 들어본 사람들이 기도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서 그 말씀 듣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과 뜻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죠. 천사들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뜻,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도 나옵니다. 죽음이란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이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나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란 말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숨이 꼴딱 넘어가서 영혼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면 어떻게 죄로 죽었는데 우린 살아있죠?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우리의 개념과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금 예배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말의 뜻을 너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숨이 멈춰서 죽는 것, 그것은 어떤 죽음이라는 커다란 개념의 어떤 하나 일부분일 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본질적인 개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언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주는데, 어떨 때는 계명, 넌 그거 해, 하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요.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노래와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그게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역사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짖고 그리고 인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또 비유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개념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다양한 모든 측면들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서 과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것을 귀 기울여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의미를 다 모를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장과 단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사랑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신의 삶의 가치관,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귀를 돌이켜서 율법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왜 싫어하시는 것일까? 예레미야서 7장 23절을 보면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이르신 건 딱 하나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다는 얘기, 설교를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참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기도는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 그 나의 정성,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반 잡신들에게 하는 기도. 율법에 돌이켜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다른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결혼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도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의 본질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 얘기해도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아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했어. 난 알아. 그런데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 내가 뭐만 하는지 몰라. 속이 터지죠. 결혼의 본질은 이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그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우고 서로 소통하고 그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마음의 뜻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면은 동전 집어넣으면 원하는 게 나오죠. 사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제는 기뻐하는 말이었는데 그래 어저께 내가 이 말 했으니까 기뻐하겠지? 또 오늘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 갑자기 삐져요. 이해가 안 가. 어제는 이 말이 좋다 그랬는데 왜 오늘은 싫어하는 거야? 사람은요 변화무쌍하죠. 생각이 달라져. 마음이 변해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결혼의 본질을 무시하고서 저는 아기가 갖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여성을 원했어요. 훌륭한 목회를 하려면 좋은 사모가 필요해서요. 라는 이유로 결혼을 한다면 100% 그 결혼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건데 다른 누구도 아니야. 그 옆에는 부모님도 아니야. 조건도 아니야. 그 사람, 그 사람. 하루에도 12번씩 동치섰다 팔찌 뜯듯이 마음이 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게 결혼의 본질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미워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내시는 한 인격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도를 갖고 계신 한 사람, 인격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 어떤 특정한 기도의 방법은 100% 응답을 받는다.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 어떤 기도, 특정한 기도, 성경책을 딱 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계적인 기도문을 읊조리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에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살아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있는 마음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그게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라는 것을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격적인 상호소통이 담겨 있는 행동이 기도인 것이죠.